One for the treble, two for the bass. Oh, oh. You know me and the way I live my life. The love and feeling, feeling, feeling, feeling. You know me and the way I live my life. The love and feeling, feeling, feeling, feeling. Yo, 인생이란 퍼즐아무 너는 지는 낙엽 수천 수만 가지 깊은 너의 경쟁 참여 실패란 바람에 날려 떨어지는 낙엽이 된 가엾은 그대여 두 발로 뛰어가렴 폭발로 같이 거친 인생의 풍파도 날카로운 창과 칼로 다진 순환도 자신감에 방패를 진 너의 두 팔로 막아내고 다시 태어나 인생의 투사로 눈물로 고개를 숙여버리기엔 너는 아직도 채있지 않은 표이기에 힘에 부딪힐 때 기대감에 기대 미래는 기회란 생각이 참된 삶에 취해 You know me and the way I live my life yeah. My life feeling, feeling, feeling, feeling Check it, we do it like this, like that You know me and the way I live my life Yo, my life feeling, feeling, feeling, feeling, yeah. Check it, we do it like this, like that The world is mine, 아직 난 이 세상 앞에 존재감이 작지만 내 맘에 낮지만은 자신감 It's time 아시아 마지막 심판 앞에서도 나 땅에 무릎이 닿지 않아 Hell no, ho 때때로 나조차도 절망이나 재패도 손에 피노키오 허나 절대로 never 포기 Oh for she's he can't leave life alone The world needs me 이제 please 따라해봐 다 같이 난 이 세상의 밑바닥이 아닌 밑받침 난 이 세상의 밑바닥이 아닌 밑받침 한 맺힌 맨발의 청춘의 힘찬 외침 You know me and the way I live my life yeah. My life feeling, feeling, feeling, feeling Check it, we do it like this, like that You know me and the way I live my life Yo, my the life I'm feeling, feeling, feeling, feeling Check it, we do it like this, like yeah. that 오늘 내가 무너져도 I got tomorrow Just follow 그대로 고독의 포로가 되지 말고 You know you're a king, a hero, no lie Let your soul sing 날개 피고 높이 fly 높이 나는 새만이 보다 멀리 더 많이 볼 수 있으니 거침없이 날아가리 성공이란 먹을 낙타 될 때까지 내 소매의 눈빛으로 나는 살아가리 Say oh oh Say oh oh oh Say oh oh